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아세안 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 해곡지력을 걸고들면서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책임을 전가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중국의 신화통신과 보도망,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,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7월 28일과 29일 보도했습니다.